동화 한국어 버전 백설과 장미. 아주 먼 옛날 어느 소도시의 아주 작은 마을에 한 여인과 두 딸이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이름은 각각 백설과 장미였죠. 백설은 부끄러움이 많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장미는 힘이 넘치고 활발한 아이였죠. 그녀의 머릿속엔 항상 다음번에 무슨 장난을 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조심해 장미야, 천천히 달려야지.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안 넘어져. 조심했어야지. 백설과 장미는 매일같이 엄마를 따라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모든 일이 끝나면 엄마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죠. 그들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단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긴 그해 겨울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말이에요. 어느 저녁 엄마는 아이들에게 평소와 같이 동화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죠. 세 모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긴장한 채 문을 바라보며 과연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의아해했죠. 걱정 말렴 얘들아. 분명 지나가는 여행자가 길을 물으려고 하는 걸 거다. 가서 확인해보마. 아니 엄마, 제가 할게요. 맙소사, 누군데 그래? 맙소사, 누군데 그래?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는 평범한 곰이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발. 귀가 다 아플 지경이에요. 부탁인데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요. 세 모녀는 비명을 멈추고 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다른 곰들과는 조금 달랐죠. 목소리도 매우 정중했어요. 미안해요. 들어오시죠. 모녀는 곰을 한번 보고는 집으로 들였어요. 온몸에 눈이 붙었네요. 제가 대신 털어드릴게요. 그만. 제발 그만해요. 이런, 둘 다 정말 짓궂으시네요. 그만, 그만. 너희 둘 다 이제 그만하렴. 따뜻한 차라도 내어드리거라. 장미는 담요를 갖다 줄래? 그날 밤 그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우정은 겨우내 계속 이어졌죠. 매일매일 곰은 선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벽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몸을 녹이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를 많이 아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겨울이 끝날 때가 되었어요. 곰이 자매를 떠날 때가 된 것이죠. 만약 그 저주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너희 둘을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저주라니? 떠날 필요 없어. 우리랑 같이 지내자. 난 가야만 해. 지금까지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 겨울이 끝났으니 나는 떠나야 해. 그렇게 곰은 떠났어요.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두 친구를 남겨두고 말이죠. 그 후로 며칠 뒤 백설과 장미는 길거리에 열린 과일이나 나무를 주우며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 앞에 있는 나무 뒤편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소리를 따라간 두 자매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난쟁이의 기다란 수염이 길거리에 쓰러진 나무에 끼어 어쩌지도 못한 채 소리치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 멍청한 수염, 망할 놈인 나무 같으니 거기 저런 멍하니 보지만 말고 얼른 가까이 와서 날 좀 여기서 꺼내줘. 자매는 물건을 내려놓고 쓰러진 나무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힘이 닿는 만큼 열심히 밀고 당겼죠. 자매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장미에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난쟁이는 계속해서 의미 없이 애쓰고 있었죠. 장미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아니 잠깐, 이봐, 너 대체 지금 뭐라려고 하는 거야? 안 돼, 멈춰! 안 돼! 소중한 수염이. 자매는 그런 난쟁이의 반응이 그저 웃기기만 했어요. 비록 도움은 받았지만 그는 자매에게 화가 나 있었죠. 그는 숲으로 걸어가는 내내 자매를 향해 소리를 질러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자매는 가까운 강가에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수염 난쟁이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매는 또다시 서둘러 그를 도와주러 갔어요. 이번에는 커다란 물고기가 그의 수염을 입안 가득 물고 있었죠. 이 멍청한 물고기 같으니 어디 감히?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그래요? 이 끔찍한 물고기가 날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얼른 도와줘! 백설과 장미는 그를 다시 한 번 더 도와주기로 했어요. 못 이기겠어. 이러다간 우리 모두 물에 빠지고 말 거야.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그냥 당신 수염을 자를게요. 왜? 내 수염을 계속 빼는 거야? 이 몰골로 친구들은 어떻게 보라고? 멍청한 여자애들 같은 이라고. 두 자매는 그 말에 즐거워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자매는 뒤에 있던 커다란 바위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 있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아담 왕자입니다. 제 동생 조셉을 찾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에 사라졌거든요. 저는 백설이고 여기는 제 동생 장미예요. 동생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동생은 보석 가방을 들고 숲속으로 산책을 하러 갔었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사라지고 말았죠. 동생의 것과 비슷하게 생긴 보석 가방을 맨 누군가를 마주치긴 했었는데 쫓아가보려고 했더니 제게 주문을 걸어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넘어져서 이 돌에 머리를 박았죠. 정말이지 유감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매가 왕자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자 그는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뒤에 있는 나무 너머 깊은 숲속이었죠. 살려주세요! 자매와 왕자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난쟁이가 곰에게 쫓겨 동굴 밖으로 달아나고 있었죠. 따라오지 마! 살려주세요! 저건 우리 친구예요! 저 곰이요! 근데 왜 난쟁이를 쫓고 있는 거지? 왕자는 칼을 꺼내 들고는 곰과 난쟁이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 난쟁이가 바로 제 동생의 보석 가방을 들고 있던 놈입니다.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요. 조심하세요. 날 좀 내버려둬. 가져가! 원하는 보석은 전부 다 가져가라고! 네 저주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봐봐. 난 보석 따위가 필요한 게 아니... 이건 나한테 맡겨, 동생. 난쟁이는 내가 처리하마. 이제 장난질은 그만해야겠군. 지금부터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감히 날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가? 지금 당장 모두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마. 이런 세상에... 빨리요, 장미. 제 검을 던져주세요. 약점은 수염이야. 수염을 잘라. 모든 힘은 그 수염에서 나오는 거야. 바로 지금이야. 난쟁이가 흉측한 괴물의 형상으로 변하려는 그때 장미는 가위를 들고 난쟁이를 향해 달려가고 백설은 왕자의 검을 향해 달렸어요. 멍청한 여자애 같으니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줄 것 같으냐. 안 돼. 장미. 왕자님 여기요. 안 돼. 아담 왕자는 자신의 검을 정확히 던져 난쟁이의 기다란 수염을 전부 베어버렸어요. 난쟁이의 얼굴에서 잘려나간 수염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고 난쟁이 역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왔죠. 그리고 갑자기 곰은 젊고 잘생긴 왕자로 변했어요. 그는 바로 아담의 동생 조셉 왕자였죠. 아담 왕자는 동생을 보고는 재빠르게 달려가 그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정말 그리웠던다, 내 동생. 널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렸구나. 나도 형이 그리웠어. 저 사악한 난쟁이가 내 보석을 빼앗고는 내게 저주를 걸었어. 그리고 그동안 내게 정말 잘해준 백설과 장미한테 정말 너무나도 고마워. 조셉 왕자는 자매가 보여준 선행을 형에게 들려주었고 아담 역시 그에게 들려주었죠. 그들은 그렇게 두 자매와 사랑에 빠졌고 자매 역시 두 왕자님들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후 궁전에서 벌어진 가장 성대한 결혼식에서 각각 백설은 아담 왕자와 장미는 조셉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돌아보면 백설과 장미는 처음에 곰의 겉모습만 보고 놀랐지만 점차 그의 외면보다는 내면을 보게 되었죠. 여기서 알 수 있듯 누군가의 본성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하며 언젠가 세상이 우리에게 내릴지 모르는 그 어떠한 저주도 친절과 사랑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답니다.